화성 성역 의궤. 조선 순조 1년. 이 의궤는 정조 18년 1월부터 정조 20년 8월까지 수원 화성 성곽을 축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화성 성곽은 원래 10년 예정의 계획을 세웠으나 정조가 팔달산에 올라 지시한 축성의 방략에 따라 착공돼 34개월 만인 정조 20년에 완성됐다. 이 책에서는 특히 축성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축성에 사용한 각종 기계들이 그려져 있다. 이 중에서 거중기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정통한 다산 정약용이 서양의 역학기술서인 기기도서를 참고해 제작했다. 당시 40근의 힘으로 무려 625배나 되는 2만 5천근의 돌을 들어올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